저는 2년 전에 학교를 졸업하고 들어간 대학교에서 드럼을 치고 있는데요. 아르스의 창단 25주년 음악회를 축하합니다. 10년 전 오늘 같은 날 저도 바이올리니스트로 이 무대에 섰던 기억이 나는데요. 저는 11기 졸업생으로서 또 아르스 전 단원으로서 제게 오늘의 무대는 참 뜻깊은 무대입니다. 2004년 관현악단 음반의 1집 앨범에 수록된 곡으로 당시 첼로 솔로를 연주했던 이인영 씨가 오늘도 솔로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. 를 기억합니다. 당시에 홍진기 선생님께서 불렀던 곡을 이번에는 이화외고의 뉴 페이스 인기 폭발하는 6개월 된 분 김인태 선생님께서 부르시겠습니다. 만남보다 참 쉬운 건가 봐. 작 갖기만 한 사람. 내 맘 다 가져간 걸 왜 알지 못하나. 보고 싶은 그 사람 사랑했나 봐. 잊을 수 없나 봐. 자꾸 생각나. 견딜 수가 없어. 후회하나 봐. 또 기다리나 봐. 또 나도 몰래 가슴 설레여와. 저기 널 닮은 뒷모습에 기억은 계절 따라 흩어져 가겠지. 차갑기만 한 사랑 긴 가슴에 태우며 난 기다리겠지. 어설픈 내 사랑을 바보인가 봐. 한마디 못하는 잘 지내냐는 그 쉬운 인사도 행복한가 봐. 여전한 미소는 자꾸만 날 작아지게 만들어. 멀어지는 네 모습처럼 언젠가 다른 사람 만나게 되겠지. 널 닮은 미소 짓는. 26기 단원 김채희 학생의 아버님께서 무려 드럼 연주를 같이 해주신다고 합니다.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이 느껴지는데요. 어머니 합창단이 자녀들의 연주와 어우러져서 마법의 성과 영화 국가대표의 OST 버터플라이를 부르겠습니다. 고산나 유르나 달 손에 나리아 세는 나도 보나 템페스타 벨라리아 프레스카 파르쥐아나 페스타 Che bella cosa la giornata il sole mandato al sole più bello in te oh sole mio sta in fronte a te oh sole 저도 이 자리에서 입학식을 하면서 이화 합창단의 한 80여 명의 할렐루야를 들으면서 입학을 했었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저 이화 합창단을 들어가야겠구나. 예, 그래서 정말 노력한 끝에 다행히 감사하게 이화 합창단이 됐었었고 그게 저를 결국은 음악을 하게 하셨고 졸업함과 동시에 좀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고 큰애 낳고 둘째 낳고 있는데 우리 혹시 양덕희 선생님 못 오셨나요? 네, 양덕희 선생님께서 정나나 제가 리플렛에 썼듯이 그 이화 외고에 뭐 관현악반 애들이 모여서 뭐 하는데 너 와서 한번 지도해 보지 않을래? 그러셔가지고 내가 할 수 있을까? 할 수 있을까? 예, 근데 정말 용기 내서 왔는데 오길 너무 잘했습니다. 정말로 그냥 인사말이 아니고 이화 때문에 제가 너무 많이 성장했습니다. 그 첫해 94년도 개교기념식 때 메인곡이 그냥 브람스 월츠였었어요. 띠라라라리리리리리 예. 그거를 메인곡으로 할 만큼 저희가 굉장히 부족했었고 그런데 지금은 뭐 지난 5월 개교기념식이랑 오늘 연주를 보셨지만 이렇게 큰 게 뭐 아시겠지만 2년마다 한 번씩 저희는 멤버가 바뀌잖아요. 키워놓으면 또 3학년 되고 키워놓으면 3학년 되고 예, 예, 벌써 아까 영상에도 보셨지만 벌써 아기 딸린 제자들도 연락이 오고. 아, 근데 이번에 준비하면서 정말로 많은 제가 이화를 통해서 얻은 게 정말 많구나. 예, 너무나도 귀한 제자들 연락하면 누구야 이러고 하면은 바로 네 선생님 이러고 답장이 오고 해외에 있는 친구들.